Guess who? No more talking, baby. Yeah. Allow me to reintroduce myself. Channel. 나 워서처럼 유명한 인사가 됐어. 무심코 남긴 트윗은 다 기사화 되고 얘는 내오 같이 자는데만 결함됐어. 요란한데 결국 너의 나였고 서열엔 관심 없어. Think about it. 늑대가 어떻게 개무리에 섞여 수면을 포기해야 수면 위로 떠. 놀궁리만 하고 자빠지면 시간만 떠. 늘어나는 세 자릿수 컴마 버는 만큼 회개해. 은행에서 고해성사 I bought a new more clear for my 엄마. 마술 와린 처분했고 full shit은 몰아. I'm okay on this TV mama. 그랬던 내가 마마 있어서 태지에 부름받아 최연소 심사위 born. Show me the money for king of the third generation. I'm 24. VJ 바가 이젠 쥐랍 벼락해 국내 팝 헝구이 정신 어디 가고 모두가 붐배우 탓할땐난 낚시 고향 doing it now 술자리 들리지 않고 혼자 덕주해 니들 밖으로 빼앗고 한술 더 뜨네 난 게른뱅이들의 Achilles gone 너는 퇴석에 완우 후준비가 최우선 데스크 method 관계자들 사인의 평판을 봐 달랑 300 받고 계약서 사인의 한바간 커서 썩나 위너 청판에 차 숏 깔아 난 두맹가 벅과의 스타 아들 바닥 넣어버림 A&R 팀 내걸 모티브 삼길 대기만 가치고 덤비다간 쳐맞아 반대로 읽어도 발음하면 안 맞춰야 돼 한번 한다면 아주 끝을 보는 새끼 후원장담하고 보란 듯 증명했지 다오송 세월 보낼 땐난 지혜롭게 재능을 아끼고 실천을 낭비했지 계획에 연기란 없음 나름 넥터 관객들 폰 내려 손들 날이 됐어 내 활약상을 보는 것은 쓴맛일 테니까 아플이라도 달면 좋겠다 관심이 달겠다 내 꿈은 예 지목 끝내 현실화 돼 최고주가 레이블 두고 설립 당시 나와 함께하고 싶다 제안하던 그 영과 같은 대기실에서 농담 따먹어 앞으로도 난 나이 들어도 난 함부로 대하는 놈들 안 봐줘 날 저격할 속셈이라면 받도록 청 예상 백 on the microphone